역사적인 6.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6돌 세트음에서 러시아의 신문 브레미아 베레면 브류스 TV와 인터넷 홈페이지 바트리오트의 모스크바가 우리 민족끼리와 조국 통일 이런 제목의 글을 각각 게재했습니다.